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. 수많은 사연들을 사랑을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.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. 사연들을 내 엄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.